어쩌면 우리 처음에는 몰랐었나 봐. 어떻게 우리 그곳에서 설레었을까. 알 수도 없는 내 마음이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말해보면 조용히 웃는 너. 사랑일까 내게. Always be with you. 내 가슴이 떨려와 이런 게 사랑일까. Don't let me down. 이대로 너에게 간다. 그러게 말야 처음부터 날 바라볼까. 이렇게 우린 스쳐가는 인연인 걸까. I cry. 널 두고 걷는 이 길들이 외로워. 너의 집 앞을 나서서이면 여전히 웃는 너. 사랑일까 내 Always be with you. 내 가슴이 떨려와 내 마음이 달려가. 이런 게 사랑일까. Don't let me down. 또다시 너 다 해.